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February the 17th is Wednes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평생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Yes, there are good people, bad people, the best people, and the worst people. 마음 같아선 좋은 사람들과 가장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싶지만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 최악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자, 다행인 건 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Well, it is said that good people will give you happiness. Mm? Bad people will give you experience. Good. The worst people give you a lesson. Mm. And the best people will give you good memories. Wonderful. 여러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모든 만남들이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하루도요, The JJ Brothers와 함께 유쾌 상쾌한 만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somebody is in love. Very much in love. That is the name of the first song on the program today. So much in love from All for One. 방금 듣고 오신 멋진 곡은요? Yeah, that was All for One with a song called So Much in Love. 네, 좋습니다. Four different types of people, right? Yeah. So, what do you see yourself? Ah, boy, I'm partly good, partly bad, partly the best, and partly the worst. Oh, that means you are the weirdest. Yes. 자,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Well, let's take a look right now at the GMP homepage. A message from GMP-er, so... 준호. 네, 서준호 가족이 보내주신 사연. 자식들 다 키우고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가장입니다. 막내딸 추천으로 굿모닝 팝스 잘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GMP를 소개해줬던 딸이 이번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The JJ Brothers가 꼭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아, 사랑한다. 와, 멋지시네요. Yes. 네, 이렇게 가족 사이에서, 그렇죠? 예, 바로 가족의, 그리고 사랑, 예, 영어 실력 함께 쫙쫙쫙 다 이렇게 키워가시려면 GMP is the best way. You know, Jake, in my daily travels around, I do find GMPers who study alone in their families, mm-hmm. and I do find GMP families, or mother and father and children all together listen to the program. They seem to be very happy about that. I highly recommend it. 맞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들으시면 더 화목해지고요. 더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게 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사연 남겨주신 서춘호 가족께는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 각종 포털 사이트에 Good Morning Pop 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Find this tab, please. Yes, look in the menu for Join GMP now. 네, whatever stories you've got, share them with us. Oh, absolutely. We love to know what's going on in your life.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 세 가지 방법 가능합니다. Number one, 공식 홈페이지 다시 듣기. 그리고 콩 애플리케이션 number two. 그리고 number three, 세 번째 방법은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거기에서 바로 Good Morning Pops 검색하시면 바로 지난 회차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복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GMP 예습이죠. Our angel is waiting for us. Sure, here we go. It i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Hello, GMPers. 어제보다 오늘 더 열정적으로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Jaemin의 look ahead time. First one. He was in grief.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 He was in grief.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당신의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도서관에서 크게 떠드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어.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오늘의 표현들 JJ쌤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Thanks a lot, Jamie. Thank you so much. As per usual, we will get to those expressions very soon. GMPPO Movie Theater Screen English. Welcome back to Ant-Man. 네. 자, 2월의 영화 몸집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죠. 바로 개미인간 Ant-Man. 오늘 장면은요. On what pages? Well, today our movie episode is right here in our GMP books on pages 136-137. 네. 137페이지엔 영화의 한 장면 있고요. Don't go up there. 네, 영어 부분은 보지 마시고요. So who do you see there? Well, on page 137, there is a photograph of Hope. Of course, she is the daughter of the scientist, Hank. 맞습니다. 마이클 더글라스가 맡고 있는 헹크 역할이죠. 거기에 바로 딸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전에, I remember seeing her on one of the TV series. Oh, really? Called Lost. Ah, really? I didn't know that. 그 우리나라의 김윤진 씨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던 그 바로 TV 시리즈에 이 여자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와 특이하다 그랬는데 딴 영화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Well, we know in this movie story of Ant-Man, she is the daughter of Hank and she's a very strong and determined woman and she's angry. I get the sense that she's angry. She is part of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that basically got rid of her father. 맞습니다. She's secretly planning to help him to change things.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격이 되게 자립심도 강하고 본인 나름대로 아버지를 다시 복귀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은요. 언제든 보셔도 되고요. 제가 I'm gonna sum it up for you. Scott은 행크 박사의 딸 호비 어머니의 사고 이후에 아버지를 원망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호흡과 스캇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갈지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Do you have any idea what he's asking you to risk? You have a daughter. I'm doing this for her. You know when my mother died? I didn't see him for 2 weeks. He was in grief. 네, 좋습니다. What did you catch? Well, they did mention the word risk, R-I-S-K, risk. 그렇죠.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다, 아니면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risk라고 하잖아요. Mm-hmm. 자, 저는 뭐 two weeks, 2주 동안이나라는 식의 어떤 기간이 들렸고요. Yeah, and actually I did hear during this conversation mention of both daughter and mother. 그러네요. daughter하고 mother이라는 단어가 들렸고요. Mm. 아까 제이미스가 줬던 in grief. 오. 예,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단어도 표현까지도 들렸습니다. Mm-hmm. 자, 그러면 제가 우리말로 먼저 해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머릿속에서 우리말 들을 때에는 적어도 장면이 잘 연상이 되니까 호프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어떤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 건지 알기나 해요? 당신에겐 딸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캇이 아, 그 딸을 위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프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를 2주 동안이나 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스캇이 아, 슬픔에 잠겨 있었던 거겠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Very interesting, Jake. You seem to be a little bit more upset than Hope. I'm getting really dramatic and emotional here. Oh my goodness.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더 잘 들릴 거예요.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Do you have any idea what he's asking you to risk? You have a daughter. I'm doing this for her. You know when my mother died? I didn't see him for 2 weeks. He was in grief. 네. 자, 왼쪽 보세요. 호프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어떤 위험을 감수하라는 건지 알기나 해요. 그러면 알기나 해요부터 하시면 돼요. 그죠? To know. Mm-hmm. Do 아, you know? 맞습니다. 그렇게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나 있어요? 아, yeah. Do you know? Stronger than that. Do you have any idea? 맞습니다. 잔쌤이 지적하신 것처럼 Do you know? 그러면 알아요 정도인데 아니, 이런 생각이나 있기나 해? 이러면 더 강한 거죠. Oh, yeah. Do you have any idea? 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당신한테 요청하다. 이건 맨날 나오는 패턴이네요. Ask 사람 to 동작. All right. Do you have any idea what he is asking you to? 그 다음에는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동작이 뭐예요? Risk. R-I-S-K. Risk.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asking you to risk. 그래서 R-I-S-K. 이것도 연결해서 장면 떠올려보세요. Yeah, what does that mean as a verb then? Asking someone to risk. To risk something is to take a chance. 맞습니다. To put something in danger. 네.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해보는 거잖아요. Taking chances, right? Yeah, yeah, yeah. 그러니까 이걸 붙여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Do you realize what situation you are in right now? 이런 얘기예요. Yeah, do you have any idea what he's asking you to risk? 네. 당신에겐 딸이 있잖아요. 그러면 딸이 있다는 얘기는 have. You have a daughter. 네, 발음 daughter 해도 되지만 미국식은요. Daughter. 네, daughter. 됐죠? Yeah, I think the risk here then is if you have a problem, you'll be separated from your daughter. That's a lot to risk. 네, 다시 한번 D-A-U-G-H-T-E-R. You have a daughter. 네, daughter. 따라해보세요. Daughter. 우리 딸아. 갈등의 딸아. 이거 똑같잖아요. Daughter, 딸아. You have a daughter.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스카시 얘기입니다. 아니 그 딸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Do예요? 아니면 뭐 ing 붙을까요? I am doing this for her. 네, for my daughter. Right.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를 2주 동안이나 볼 수 없었어요. 하면서 엄마가 돌아가시다. My mother died. 네, 물론 이거보다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려면 pass away. Yeah, there are many expressions we can use about this. She's very frank. Mm-hmm. She says, you know, when my mother died... 아빠를 못 봤어요라는 얘기니까 didn't. I didn't see him. How long? For 2 weeks. 맞습니다. 숫자가 언급된 정확한 기간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for가 제일 많이 쓰이죠. For 2 weeks, 4주 동안. For 4 weeks.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붙여볼까요? You know... When my mother died, I didn't see him for 2 weeks. 네, 그랬더니 스카시, 아, 슬픔에 잠겨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he was sad.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슬픔에 잠겨 있었던 거잖아요. Oh, yeah. Much stronger than sad, huh? 맞습니다. In grief. G-R-I-E-F까지요. Yes, he was in grief. 자, 그렇다면은요.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ose your book. What do you remember now? What's left in your brain?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면. 여자랑 얘기하고 있구나. 호프랑. 또 여자분들은 지금 스카시랑 얘기하고 있구나. 어떤 상황이에요? 자, 호프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떤 위험을 감수하라는 건지 알기나 해요. 생각이나 있어요. Any idea? 그 다음에 핵심은 to risk. Do you have any idea what he's asking you to risk? 네. 당신한테는 딸이 있잖아요. 해서 daughter. You have a daughter. 네. 아니, 내 딸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두의 적절한 형태, 힌트. I'm doing this for her. 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를 2주 동안이나 볼 수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바로, 네, 그렇죠. When 패턴은요, 뒤에 didn't. You know, when my mother died, I didn't see him for 2 weeks. 슬픔에, 비탄에. 잠겨있던 거죠. 잠겨있다란 말로 우리말도 딱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in grief. He was in grief. 좋습니다. 발음은 당연히 didn't see him. 이게 어떻게 빨리 가면은 바뀔까요? I didn't see him. 당연히 didn't처럼 들리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당신한테 어떤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지 해서 to 같은 발음이 asking you to risk가 빨리 하면 Asking you to risk. 네, asking you to risk처럼 T-O 발음이 to가 아니라 드그로 변하고 드가 다시 르로 변하죠. Asking you to risk. 실제로 이렇게 들리는지 마무리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Do you have any idea what he's asking you to risk? You have a daughter. I'm doing this for her. You know when my mother died? I didn't see him for 2 weeks. He was in grief. 네, 실제로 asking you to risk 이렇게 들리죠.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He was in grief.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 자, 요거 세 번 확인. He was in grief. He was in grief. He was in grief. 네, 간단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여기서 딱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Yeah, it's important to remember too the word grief is very, very deep sadness, but not used all the time. If I have a bad situation, maybe I have a car accident. In that case, I would not say grief. I think grief is mostly used for probably just for death, isn't it? 맞습니다. Yeah. For someone's loss. Yeah, 그렇죠? Yeah, yeah. 누가 돌아가셨을 때 많이 쓰는 게 비탄이란 느낌에 잠겨 있다라고 할 때는 자동차 사고 하나 서 내가 비탄에 잠.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Yeah, it's unusual to say 네, that. 그러니까 yeah. 누군가 when you lose someone. Yeah.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느낌이 so much broken heart. Exactly. 네, 이런 느낌. Oh, I'm getting emotional again. Yes, you are. 자, 온 국민이 사랑하는 your turn time.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 He was in grief. Your turn. I'm crying right now. I'm in deep grief. All right? He was in grief too. He was in grief. One more time. He was in grief. Okay. You're not sad? No, not yet. Not yet. Okay. Then I'll make you. Oh, my goodness. No. One more time. He was in grief. One last time. He was in grief. Okay. 세 번도 확인. He was in grief. He was in grief. He was in grief. Oh, brother.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자, 비탄에 잠겨 있다, 슬픔에 잠겨 있다. Grief 기억나세요? Yeah, G-R-I-E-F. He was in grief. 맞습니다. He was in grief.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죽거나 누구를 잃었을 때 애도하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애도하다. M-O-U-R-N. Yeah, the word here is mourning. Mourning. It's pronounced the same way as we say good morning. It was a time of mourning for him. 네, 그래서 뭐 아침의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요. 애도의 시간이란 뜻이에요. 발음은 똑같아요. 아침과 단 철자가 M-O-U-R-N입니다. Sure, well, there are two ways of using this. I would say it was a time of mourning for him or very much like grief, he was in mourning. 맞습니다. He was in mourning처럼 해서 지금 그렇게 비탄에 잠겨 있다. 슬픔에 잠겨 있다. 애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Sure. Likewise, I could say it was a time of grief for him. 네. So these words grief and mourning can simply be switched. 네, 그렇게 바꾸셔도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절대로 가볍지 않은 거죠. 정말로 무거운 거죠. Very heavy. Oh yes, his heart was very heavy.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대화 내용 go and check it out. Do you have any idea what he's asking you to risk? You have a daughter. I'm doing this for her. You know when my mother died? I didn't see him for 2 weeks. He was in grief. He was in grief. He was in grief.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내일 목요일 이어질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All the Way from the Island. Oh, yes, I like this band. It's a family band, The Coors. The song is Only When I Sleep. Good Morning Pops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Cambridge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Good Morning Pops 책과 어리어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GMP표 Happy Morning Tune Time 팝스 English 오늘부터 4일간 함께할 노래는요 Shawn Mendes의 바로 Stitches입니다 That's right, you might be asking Who is Shawn Mendes? Well, he's from Canada, of course he's a musician And his song Stitches was released in May of 2015 네, 작년 5월에 발표된 노래인데 캐나다 출신의 가수들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Justin Bieber 그런데 예. 그렇게 약간 어린데 이렇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 예, 이런 이제 또 나름대로의 예, 반열에 오르고 있는 거죠. It's very interesting. A lot of talented musical people from Canada. That's 그러니까요. true. 예. 자, 그 곡 어떤 느낌의 곡일지 오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hat page? Well, GMPers, you can join us today. Look at the lyrics on page 138. 138페이지 들려주세요. I thought that I'd been hurt before, but no one's ever left me quite this sore.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Now I need someone to breathe me back to life. 네, 아우 좋네요. 이게 그 다른 버전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쿠스틱 버전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Yes, it's very, very interesting. I do like the way he plays this. 그러니까요. 자, 가사를 아시면 가수의 마음이 확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죠. Well, here we go. Once again, page 138. I thought that I've been hurt before. 네, 내 생각에는 I've been hurt. 내가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고 예, 이전에 받은 적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Well, remember we often talk about this. Whenever I begin a sentence with I thought, it usually means I was wrong.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I thought you were a thief. 이렇게 얘기하면 yeah. 너 도둑인 줄 알았는데 어, 아니었구나 이거잖아요. Yeah, yeah, yeah. 네, 네. So we can sense that there's something opposite coming. Yeah. Again, I thought that I've been hurt before, but... Aha. No one's ever left me quite this sore. 네, 그 어떤 누구도 no one's 할 때 z는 has예요. 나를 이렇게 left me 남겨둔 적이 없어요. S-O-R-E는 아프고 결리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sore, S-O-R-E.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도록 냅둔 적이 없었어요. I mean, deep grief right exactly. now. Exactly, yeah. You have hurt me more than anyone. Mm-hmm. Again, no one's ever left me quite this sore. 네, 예를 들면 당신의 그런 내뱉은 말들이요. Ooh,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네,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그렇죠. 뭐 외부적인 폭력을 그러니까 physical violence도 이게 굉장히 나쁜 거지만 mm-hmm. language violence는 더 심한 것 같아요. You know, this reminds me of another Canadian singer, Brian Adams, who said cuts like a knife. Cuts like a knife. Yeah. 맞아요.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네. Now, I need someone to breathe me back to life. 네, back to life는 다시 삶으로 돌아온다, 생기를 찾는 거고요. 지금 나는 누군가 필요해요. 뭐 할 사람이에요? breathe죠.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나한테 다시 그렇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숨을 불어넣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Kind of reminds you of CPR, right? Yeah, if you push someone's chest and you breathe them back to life. Yeah. 야, 그러니까요. CPR 그러면은 무슨 뭐 어디 약자가 그러니까 물론 뭐는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의 약자긴 한데. Yes, again reviving someone who's no longer breathing.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느낌이 바로 breathe me back to life죠. Now I need someone. To breathe me back to life. 네, CPR me. Yeah. 자, 그렇다면 오늘의 key expression. Mm-hmm.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당신의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남이 상처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할 때 조심하시고 이거 기억하시면서 listen again. I thought that I've been hurt before. But no one's ever left me quite this sore.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Now I need someone to breathe me back to life. 네, 아 목소리도 좋고 기타도 잘 치고. 자, Shawn Mendes는 2013년부터 한 동영상 사이트에 인기 노래들의 커버 영상을 올리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That's right. Shawn Mendes actually did a cover song of a Justin Bieber's tune called As Long As You Love Me. Mm-hmm. And of course, a lot of people enjoyed that and he became a lot more famous. 당시 본인과 비슷한 또래의 SNS 스타들이 모여서 결성한 팀인데요. Mac Contour의 멤버로서 각종 공연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했었다고 하네요. Yes, and then back in the year 2014, he made a contract with actually an Irish recording company. 재밌네요, 그죠? 예, 캐나다 사람인데, 그죠? Yeah. 어쨌든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하니까 누군가는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Mm-hmm. 그 이야기 내일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자, stitches.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 땀 한 땀 할 때 그 땀이 stitch인데 무엇 상처가 나거나 어디가 찢어지면 그걸 갖다가 you get stitches, right? Sure.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꿰매잖아요. Have you ever had stitches, Jake? I guess so. Maybe 7? Really? Yeah, 7 stitches. 아, 7번을 꿰맨 것 같아. 옛날에 볼 때. When I opened a can. Wow. Yeah. You have to be careful, yeah? 네, 그러니까. Stitch. I've had many stitches. Dangerous. 자, 그런 점에서 오늘 Stitches의 가사 부분 다들 내용은 아시니까요. Before we sing together, let's go over it with John. I thought that I've been hurt before. But no one's ever left me quite this sore.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Now I need someone to breathe me back to life. 네, 좋습니다. 네 줄이니까 두 줄, 두 줄 잔잔한 어쿠스틱 버전으로 sing together. I thought that I've been hurt before, but no one's ever left me quite this sore. 여러분. I thought that I've been hurt before, but no one's ever left me quite this sore.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Now I need someone to bring me back to life. 여러분.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Now I need someone to breathe me back to life. 네, 좋습니다. 자, 정말로 말 하나 할 때 그 파워 본인이 당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악플을 다는 분들 굉장히 생각보다 있잖아요. 물론 뭐 초등학생분들 시작해서 예, 뭐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sure. 중요한 거는 본인이 당했을 때의 마음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예, 건설적인 productive criticism. Mm-hmm. 그게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key expression one more time. Once again,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네, 당신의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네요. 요거 기억하시면서요. 어른이 enjoy the whole tune now. The entertainer is Shawn Mendes. The song is called Stitches. GMP 대학교의 여신 근숙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씩씩거리면서 연못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열받아 열받아 오늘은 짜르르 웃음이 안 나오네 헬로 근숙 What's up? 사실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요 자격증 공부하려고 새벽부터 도서관에 갔었는데요. 근데 글쎄. What happened? Was there no seat for you? 아니요 자리는 있었죠.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Was it too noisy? 아니요.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저는 도서관에서 크게 떠드는 사람들 못 참아요. 다행히 떠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Then what happened? 공부하려고 책이랑 필통이랑 다 꺼냈는데 제일 중요한 지우개를 안 들고 온 거 있죠. 노트에 이것저것 적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때그때 지워야 하는데. So that's the only reason that you're going back home? 겨우? 그런 이유라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암튼 오늘은 공부하기 글렀으니까 집에 가서 쉬고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You'd better start today. 공부하기 글렀다니까요. 내일부터 정말 제대로 시작해 볼 거라고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자, 어디에서 커다랗게 떠드는 사람들을 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히 도서관이죠. Yes. 네, 한번 가볼까요? 참다, 참지 못하다. This is a good word to remember, bear. 네. What is bear? The ability to handle a problem or something that's difficult. 물론 곰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웅녀가 잘 참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참을 수 없다 동사로 쓰입니다. Yes, I can't bear. 네, I can't bear. 그런데 뭐뭐하는 사람들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을 던지세요. Yeah, people. 네. Plus ing. 맞습니다. 이 패턴 진짜 많이 써요. 뭐뭐하는 사람들. People dancing, people making noise, people talking. Exactly right. Yeah. People talking loud. 어디에서요? 도서관에서. Loud in a library. 자, let's put them together. 도서관에서 커다랗게 떠드는 사람들 참을 수가 없어.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참을 수 없을까요? 뭐 담배 피는 사람들, 그다음에 도서관 말고도요. 엘리베이터에서 되게 커다랗게 통화하는 사람들, 아니면 조용해야 될 장소에서 생각보다 본인 그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Yeah, that 네. happens a lot, I suppose.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물론 포인트는 여기선 talking loudly. Yeah, of course you may say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ly in a library, but you will hear native people always say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네, 구어체선 loud라고 많이 쓰니까 yeah. 알아두시고요. 자, 여덟 번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Well, our practice sentences are right here, page 140. 네, 140페이지 출발할게요. Pattern practice. Step 1. 여덟 개 문장. 첫 번째 건 이미 하셨어요. 그죠? 한번 도전해 봅니다. 자, people talking loud.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그렇죠. 두 번째는요. 아우, 제인이 그 남자를 맨날 무시하는 거 이제는 못 참아. 그래서 can't bear Jane ignoring someone. Oh, sounds jealous, huh? I can't bear Jane ignoring him all the time. 자, 세 번째는요. 나는 잘못 만든 영화 보는 거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watching a poorly made movie. I can't bear watching a poorly made movie. 네, 네 번째, 아이들은 치과에서 기다리는 걸 참을 수 없어 겁내하는 거죠. 그래서 waiting. Oh, kids can't bear waiting in a dentist's office. 네, 다섯 번째, 빌은 돈을 쏟아붓던 낭비하는 걸 못 참잖아. 그래서 can't bear pouring money. Bill can't bear pouring money down the drain. Drain은 다들 아시듯이 하수구의 배수구 있잖아요. 그 부분이잖아요. Yeah. 그러니까 거기로 돈을 내보낸다는 얘기니까 그냥 sure. 물 쓰듯 낭비하는 거죠. It's good to remember. Pour money down the drain is wasting money, huh? 맞습니다. Bill can't bear pouring money down the drain. 여섯 번째, 리사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못 참아 라고 해서요. 이야기 듣는 거죠. Being told. She must be a white horse. Lisa can't bear being told what to do. 그러면서 나온 노래가 Don't tell me what to do. Oh yeah, very independent. 그러니까요. 자, 일곱 번째는요. 내 작은 차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걸 못 견뎌. 이렇게 사람 말고도 차가 견디지 못한다, 힘들어한다는 뜻도 가시면 되겠어요. Can't bear carrying. My little car can't bear carrying heavy loads. 네, LOAD에서 짐이란 뜻이죠. Mm-hmm. 자, 여덟 번째는요. 랩탑 컴퓨터는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돌리는 걸 잘 못 견뎌라는 얘기니까 돌리면 뜨거워져서 그렇죠? It shuts down. A laptop can't bear running for hours on end. On end가 계속해서란 뜻이고요. Running for hours니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작동하는 것을 running이라고 하죠. Yeah, try to remember this expression. Something on end is very similar to endlessly.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1번, 5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I can't bear. 사람 ing. Nobody can bear. Okay, ing. The first one, give it a go. Can bear people talking.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I can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Number five, give it a go, pouring money down the drain. Bill can't bear pouring money down the drain. 낭비. Bill can't bear pouring money down the drain. The last one, give it a go, number eight, running for hours. Oh, this is a long one, get ready. Uh-huh. A laptop can't bear running for hours on end. A laptop can't bear running for hours on end.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2-2-2. Now you're given three photos. Bingo. Join us on page 141. You can see, uh-oh, in the first photograph, a lady is holding her hands over her ears. 아, 그러니까요. Ah, I can't stand it!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도서관에서 크게 떠드는 사람을 참을 수 없어. 영어로 도전!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the library. That's against the rules.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the library. That's against the rules. 정답은?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딩동댕. Yes, I can't bear them. 뒤에 사람 ing까지 다 쓰셨죠? 일단 당연히 그거 규칙 위반이잖아. Hey, that's against the rules. 맞습니다. 반대란 뜻의 against. Against the rules 됐고요. Yeah, that's against the rules. Moving on to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someone is counting money. 네, 빌은 돈을 쏟아붓듯 낭비하는 거. 아, 낭비하는 거 못 참잖아. 영어로 도전. Bill can't bear pouring money down the drain. Who can blame him? Bill can't bear pouring money down the drain. Who can blame him? 정답은? Bill can't bear pouring money down the drain. 딩동댕. 반응은요? 아니, 뭐 당연한 말이지.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어? Yeah, who can blame him? 네. Yeah. I was thinking 말바삐죠. 당연하죠. Yeah. 네, 당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Who can blame him? 자, the third photo. In the third and final photograph, that's a laptop sitting on top of a box. 맞습니다. 랩탑 컴퓨터는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돌리는 걸 못 견뎌해. 자, 앞에 부분 빈칸 만들어 드렸어요. Give it a try. A laptop can't bear running for hours on end. It needs to stay cool. A laptop can't bear running for hours on end. It needs to stay cool. 정답은? A laptop can't bear running for hours on end. 딩동댕. 다들 쓰셨죠? Can't bear, 그 다음에 ing에서 can't bear running. Oh, by the way, it is good to remember the word run and running and ran. These are great words to use for machines that are on. 맞습니다. 무엇인가 작동하고 있을 때 run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버스가 운행하다라고 할 때도 yeah. 쓰는 거잖아요. Yeah, the bus is running. 예. 자, 그랬더니 당연히 시켜줘야지. Oh, yeah. It needs to stay cool. Okay, then now you're my fan. Yo, yeah. 자, 이렇게 부채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예, 바로 키스 잉글리시 패턴 정리했고요. 세 가지 표현 또 어떻게 마무리해 주실까요? The moment you've all been waiting for. John's Magical Recap! You know, recently, Giltong has had a lot of serious personal problems, and he was feeling very sad and even a little bit angry. In truth, he was in grief. Yeah, so he went to the library to find a peaceful place to think. But in the library, a lot of people were talking, and he said,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And the librarian told him, well, sir, if you don't like it here, you can get out. Get out now. He was in shock and he told the librarian,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So he went to the park and he sat on a bench talking to the pigeons. 네, 그래서 비둘기랑 얘기했어요. Yeah. 자, 여러분들 이야기 만들어 보시고요. 돌발 팝 퀴즈. 오늘 문제 잘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Good Morning Pops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돌발 팝 퀴즈 배너가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거기에 정답 남겨주세요. 아니면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 파운드키 8910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talked about a word that is similar to grief, and it has to do with a period of really deep sadness. 맞습니다. 자, 그래서 sadness, grief, 이것과 비슷한 단어인데 M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뭘까요? Oh, be very careful of your spelling here, too. 네, 철자 중요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제 정답.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에 노티스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그는 슬픔에 잠겨 있어요. He was in grief. G-R-I-E-F. 비탄이란 뜻이죠. 다시 한번. He was in grief. 세 번 확인. He was in grief. He was in grief. He was in grief. 네,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당신의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로 네, 그렇게 남아요.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네, 요거 Who's gonna sing for us? The singer is Shawn Mendes. I thought that I'd been hurt before But no one's ever left me quite this sore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Now I need someone to breathe me back to life. 네, 마지막으로 키싱 잉글리시 패턴 기억나세요? 못 마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어. Can't bear. 네, 그 다음에 사람 ing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커다랗게 떠드는 사람들 참을 수가 없어.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자, one more time. I can't bear people talking loud in a library. 네, 2월 17일 수요일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자, 영화 시리즈 케인이 있다면 또 이 팝께서는요. Yeah, this band is actually Citizen Jane and the name of the song So Sad and Alone. She is in grief. Maybe. 네, 하지만요. 네, 바로 좋은 기운, 밝은 기운 가득 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멋진 존 발렌타인스! And Egan tells him,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